추억의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팝스 이광용입니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자 이제 이틀 밤만 지나면 12월을 맞이하면서 성큼 2016년도 역시 추억의 노트 속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이번 주 방송을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별려한다고 생각하니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방송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소설가 한강시의 채식주의자처럼 연작 형식과 뭐 비슷한 그런 방송 형식으로 제 자신의 음악 체계도 정리하면서 살펴보고 싶었는데 미처 다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떠나게 돼서 아쉬움이 앞섭니다. 그동안 특집 방송 형식으로 엘비스 편, 쌍숑 편, 중국 음악 편 등 뭐 몇 가지를 보내드렸는데 오늘 이 방송은 그 다음 순서로 서부 음악 편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웬 생뚱맞게 서부 음악인가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서부 영화 그리고 서부 음악이 단순하지만 낭만과 정도 그리고 기여를 보이지 않는 마치 동양남처럼 정숙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뭐 그런 맛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부 영화, 서부 음악 그 자체가 추억과 회상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특집 방송으로 서부 영화, 서부 음악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레드리버 밸리와 함께 추억의 골든팝스 서부 영화, 서부 음악 편을 시작해봅니다. 리버밸리는 마이클 마틴 머피, 카니 프란시스 등 칸츄리 가수들 뿐만 아니라 스티브 닉스까지 음반을 녹음할 정도로 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만은 70년대 우리나라 동서식품의 맥스웰 커피 CF송으로 이 노래가 사용되어 그 가사 내용이 아직도 이 노래가 나오면 흥얼거리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주옥 같은 클래식 서부 음악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정통 서부 영화 배우 하면은 우린 보통 존 웨인이 먼저 가장 떠오르죠. 듬직한 체구, 혹자는 영웅적인 풍모라고까지 미화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체구에 그만이 가진 독특한 음성으로 20세기 미국인이 가장 사랑한 영화 배우이기도 하죠. 서부 영화 감독으로는 역시 존 포드가 역시 거산처럼 우리 뇌리에 깊게 박혀있는데요. 20세기 최고의 스타와 감독, 이 둘이 호흡을 같이 한 서부 영화의 대표작, 1939년도작 스테이지 코치, 역마차가 바로 다음 순서입니다. 말발굽 소리와 총소리가 아주 인상적인 서부 영화, 서부 음악의 대표작, 역마차가 나갑니다. 1930년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DVD로 자주 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내용은 아주 단순한데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인물들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인데요. 사회적 배경이 다른 등장인물들을 통해 미묘한 대립관계로 시작한 갈등구조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영화를 마무리 짓는데, 이런 신분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비판하고 타인과의 결속을 옹호하는 작품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 분노의 포도는 존 포드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다음 해에 같은 주제지만은 평등을 보다 직접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하게 된다는 영화 평론가들의 분석도 학창시절에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생각도 납니다. 이번에는 잊을 수 없는 두 편의 TV 서부 음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70년대 초인기 드라마 하이 챔버를 주제곡과 59년부터 무려 15년 동안 NBC에서 제작 방영한 보난자, 이 뒤 두 곡을 들으셨는데요. 이 보난자 뜻이 19세기 서부를 향하던 이 골드러시를 꿈꾸고 서부를 향하던 시절에 유행했던 노다지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실을 바로 한 10년 전에 알았나요? 이 나라 와서 오늘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 같은데 그만큼 예전엔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흑백 TV를 통해 보았던 기억에 사실 얼마 전 DVD로 이 보난자를 구입해서 보았는데 지금은 조금 너무 촌스럽더라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영마체에 이어 서부 영화의 걸작으로 꼽는 하이눈입니다. 요즘 스타들과는 다른 게리 쿠퍼의 듬직한 매력이 역시 일품이지만은 이 영화를 해석하는 미국 영화 평론가들의 분석 또한 아주 대단합니다. 50년대 당시 유행했던 메카시즘에 대한 반발과 냉전으로 인한 공포와 불신을 배경으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분석은 왜 마을 사람들이 주인공을 돕지 않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를 고발한 프레드 진네만의 하이누는 서부 영화의 걸작 중에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가는 우린 보통 프랭크 레인의 버전이 인기를 얻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음악이 왠지 모르게 영화에 나오는 오프닝 시퀀스에 삽입된 그 음악이 보다 더 이 작곡가 디미드리 틴킨의 의도를 충족시킨 것 같아서 오늘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앨범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o not forsake me my darling 하이눈 주제가 텍스 리터의 음성입니다. Do not forsake me oh my darling On this our wedding day Do not forsake me oh my darling Weep, Lord I do not know what fate awaits me I only know I must be brave For I must face a man who Or lie a coward, a craven coward Or lie a coward in my grave Only be torn twixt love and duty Suppose I not lose my fair hair beauty Look at that big hand move along Nearing high He made a vow while in state prison Vowed it would be my life or his'n I'm not afraid of death But oh, what shall I do If you leave me Do not forsake me, oh my darling You made that promise as a bride Do not forsake me, oh my darling Although you're grieving Don't think of leaving Now that I need you by my side Wait a long, wait a long 초계 골든팝스 특집방송 서부음악 서부영화편 계속해서 카니 프란시스의 클레멘타인 이어집니다. Clementine Ruby lips above As for Clem, he was no swimmer, so he lost his clementine. Oh, my darling, oh, my darling, oh, my darling clementine. You were lost and gone forever, awful sorry clementine. 다음 순서는 1941년 서부 영화 레드 데드 리뎀션입니다. 이 영화는 2010년도에 동명의 비디오 게임으로도 나와 큰 인기를 얻고 있어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도 인기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경음악이 사실은 좀 더 운치가 있으나 오늘은 짜니 캐시의 음성으로 노래를 준비해봤는데요. 짜니 캐시가 죽기 전에 녹음한 버전이 사실은 운치도 있고 좀 괜찮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가 한참 인기가 있었던 1960년대 그때 녹음한 곡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니 캐시의 Bury Me Not on the Prayer입니다. Oh, bury me not on the lone prairie. These words came low and mournfully from the pallid lips of a youth who lay on the bloody ground at the close of day. Oh, bury me not. And his voice failed there, but we took no heed to his dying prayer. In a narrow grave, just 6x3, we buried him there on the lone prairie. Oh, bury me not on the lone prairie, where the coyotes howl and the wind blows free, where there's not a soul that will care for me. Oh, bury me not on the lone prairie. 이어서 들으실 서부 음악은 휘파람 소리가 아주 인상적인 로버트 라이언 주연의 1951년도작 프라우드 원스입니다. 이 경음악을 듣고 있으면 저는 왠지 모르게 70년대 온돌방에서 추운 겨울에 라디오를 혹은 카세트를 틀어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냈던 한겨울 밤이 생각나곤 합니다. 계속해서 제임스 스튜어트의 1965년도 셰난도어인데요. 오늘은 뉴질랜드 갓탤런트의 스타 헤일리 웨스터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Oh, Shenandoah, I long to hear you. '60년대 이전, 그러니까 애니오 모레코네의 마카로니 웨스턴 음악이 서부 영화에 나오기 전에는 미국 포크 음악이 40~50년대 서부 음악에 공식처럼 많이 사용되곤 했었죠. 스테판 퍼스트의 작품 역시 그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요. 스와니강을 비롯한 그의 작품들이 동명의 서부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30~40년대 서부 영화에 그를 빼곤 사실 거론할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노래는 그의 작품 오 수잔나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터의 오 수잔나는 1900년대를 약간 거치면서 당시 미국 사회 분위기와 유행에 따라 다소 애절한 브루스 풍으로 바뀌면서 그런 풍으로 수많은 가수들이 녹음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포크 음악이나 브루스 하면은 흑인들의 애절한 삶을 슬프고 느린 템포의 음악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브루스는 원래 밝고 빠른 템포의 사운드였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운드로 그렇게 변하게 됐다라는 그런 음악 평론가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구절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곡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2012년 닐리 영이 아메리카노라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미국 포크 음악을 그의 버전으로 소화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역작 중의 역작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 포크 음악의 사운드와는 사뭇 다른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데 닐리 영 본인은 원곡풍에 가장 충실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어떤 게 원곡이고 어떤 게 이 정확한 사운드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버전으로 오 수잔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곡과 사뭇 다르고 실망하실 수도 좀 있지만은 색다른 맛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언제 기회 되시면은 닐 영과 크레이지 호스 밴드의 2012년도 역작 아메리카노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닐 영입니다. 존 포드 감독 조앤 콤비의 1949년도 작품 She Wore Yellow Ribbon 테마송 계속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서부 영화, 서부 음악 하면은 사실 세르지오 레오네가 감독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그리고 애니오 모레코네가 음악을 맡은 일명 황해 무법자 시리즈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1964년도 제1편 A Fistful of Dollars, 한 줌의 달러. 이 영화가 일본에서 상영될 때 황해의 무법자로 기가 막히게 의역해서 상영되고 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공존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일명 이태리식 서부 영화의 장을 열게 되고 연이어서 For a few dollars more 우리에게는 석양의 무법자로 의역이 됐죠. 일본 사람들 참 이 의역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명작 The Good, The Bad, The Ugly 석양의 무법자로 개봉된 영화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스파게티, 마카로니로 불리우는 이태리 스타일의 서부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되고 이것이 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게 되죠. 마이 네임 이즈 노바디, 트리니티 시리즈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무법자 시리즈 세 곡 역시 연이어서 감상하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노래 세 곡 연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음악들을 정말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느 게 황해의 무협자 주제곡이고 어느 게 석양의 무협자 주제곡인지 아직까지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60년대 이후 대중적으로나 작품성 측면에서 인기를 얻은 정통 서부 영화 한 편을 뽑으라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 황해의 7인을 뽑을 것 같은데요. 이 주연 배우들만 해도 율 브린너, 스티브 맥퀸, 제임스 코반, 찬스 브론슨 등 정말 당대의 스타들이 총동원된 영화로 기억되는데요. 이 영화는 또한 그 주제곡이 역시 아주 출중하다라는 그런 평을 듣고 있는데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를 리메이크한 작품이었죠. 올해 이병현 씨도 제임스 코반 역을 맡은 2016년도 판도 나왔습니다만은 원편이 소설가가 쓴 소설이라면 2016년도 판은 이 폰만 잡은 소설 지망생의 그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들고도 했습니다. 두 달 전에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면서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황야의 7인 주제곡이 꼭 그 엔딩 씬에 나올 것 같았는데 예상대로 엔딩 씬에서 흘러나와 그런대로 아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자, 황야의 7인 주제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도 들려드리고 싶은 그리고 하고 싶은 많은 얘기를 뒤로하고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한 시간으로 마치려니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한 영화의 대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이 대사 기억나십니까? Joey, take care of both of them. Yes, Shane. Bye, little Joe. He'd never even have cleared the holster, would he, Shane? "아직도 생생한 마지막 장면, 조지 스티븐스 감독의 쉐인과 함께 오늘 추억의 골든팝스 서부 영화 서부 음악 편을 마칠까 합니다. 50년대 미국 사회를 비판한 서부 영화의 수작 중의 수작으로 기록되고 훗날 80년대에 크린트 이스트우드에 새롭게 조명되어 그에게 아카데미 감독상을 주기도 한 영화이기도 하죠. 오늘 세인의 주제곡을 들으시면서 추억의 골든팝스 내일 마지막 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광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